아하 정오에 만나요. 아, 오늘은 목요일 패트릭 선생님과 함께하는 교육 상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선생님 저번 주에 캠프였나요? 예, 갔다 예. 오셨다고. 스키 캠프를 다녀왔죠. 겨울 막바지를. 어떠셨어요? 첫날은 굉장히 날씨가 좋았고요. 둘째 날은 진눈깨비가 내려서 한 번 스키를 타고 내려갔다가 전부 철수했어요. 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아이들이 방수로 된 자켓을 입고 뭐 팬츠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속까지 막 그 정도로 심하게 내려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저희가 이제 로토루아로 떠나는 날인데 밤 사이에 또 눈이 엄청 내려서 아이고 그 현지에 남아서 그날 이제 스키를 타러 올라가는 학생들은 4-wheel drive를 따로 불러서 학생들을 한 차에 7명씩 태우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은 또 자기네들이 내야 되거든요. 따로. 아~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눈이 쌓였지만 다행히 저희들이 그 위치했던 지역이 금방 눈이 녹아서 길은 그렇게 미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저희는 로토루아 쪽으로 오니까 또 날씨가 확 개있더라고요. 그래서 로토루아에 와서 그 이제 간헐천 나오는 테푸야라는 곳에 가서 뭐 머드풀도 보고 간헐천도 아~ 보고 또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그 지열이 나오는 그 안방처럼 네네. 온돌방처럼 쭉 이제 시멘트로 발라서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좋다. 이들 지지고 뭐 들어놓고 한 30분 보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캄캄한 암실 구조로 키위새를 그 이제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센터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아, 그 보고 위에 있는 거 아니 그 아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뭐지 타워라고 뭐라고 하죠? 그 타는 데 있잖아요. 아니요, 거기 그 레인보 센터 말고도 네. 그 테푸야라고 하는 예전에는 그것을 이제 화카레와레와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지옥천이 있는 거기에 그 특별히 따로 자기네들이 그 키위새를 보여주는 그 키위 하우스를 만들어 놓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오리들 여자들이 하는 그 길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길쌈인데 그 뉴질랜드에서 나는 가장 좋은 그 아마 나무 그 씨가 있는데요 그 아마 그걸 이제 뉴질랜드 그 플렉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것을 뉴질랜드 그 홍합으로 네. 쭉 껍질을 벗긴 다음에 거기에다 염색을 입히고 그걸 꽈가지고 아. 마오리들이 그 전통 춤을 출 때 남녀의 그 옷을 그걸로 만들기도 하고 아 그걸로 만드는 거군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꼬아서 또 밧줄을 만들면 세계에서 최강의 그 밧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17세기, 16세기 요 그 근처 때 수없이 많은 그 유럽 그 포경선 그다음에 물개잡이 네. 배드 선원들이 뉴질랜드에서 그 좋은 그 플렉스가 나오는 것을 알고 많이 왔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러 예, 그걸 가지러 그리고 뭐 그것은 그냥 누가 심지 않아도 뉴질랜드 전역에 막 천지로 막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가면 또 이제 카빙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오리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마오리 그 조각을 하는 그 카빙을 보여주는 데가 그 카빙 학교가 거기 안에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저희들이 그런 저런 것들을 다 관람했고 이제 그 안에 또 그 마라에라고 해서 마오리 사람들의 그 지역 공동체 네. 그 공동체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지역에 사는 마오리 부족들의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조상들의 모든 전통 역사를 그 마라에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 한국으로 말하면 뭐 동네 회관 같은 건데요. 아, 네, 예, 예. 어떤 건지 그 알겠네요. 안에, 네. 그 안에 이제 그 천정에 보면 자기네들의 역사를 그대로 다 그 카빙으로 새겨서 네. 이제 그 천정을 지나가는 그 지붕을 엮어놓은 곳은 말하자면 우리 인간으로 보면 등뼈라고 해서 이제 그곳은 자기네 역사의 그 중추를 이루는 중요한 인물들이 네.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양쪽 벽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각각 자기 부족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것들을 카빙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새겨놨어요. 그래서 재미난 것은 그 마라에라고 하는 그 마오리 사람들의 지역 공동 그 건물 안에서 여성은 말할 권리가 없어요. 아, 남성들만 말할 수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는 굉장히 신성한 장소로 또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앉게 되고요. 여자와 남자를 또 따로 구분해서 앉고 그 안에서 뭐 베개를 비고 잠도 자고 공동으로. 그다음에 밥은 따로 나가서 또 따로 밥을 먹는 장소는 따로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거의 그 부족 사람들이 자기네 어떤 공동적인 일을 같이 뭐 논의하고 발표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다 저희들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오리 그 전통 하카춤이라든지 또는 포이 댄스라든지 또 이 사람들이 워낙 뭐 기타 가지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을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그런 쇼도 한 30분 정도 하는데 마오리 하카도 이제 남자들을 불러내서 그 앞에서 갑자기 이제 연습시켜서 마오리 하카를 해보게 하기도 하고 또 여자분들은 나와서 그 포이 댄스. 네. 이 나라에 그 투이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요. 네. 이 투이 새를 보면 이 목줄기 밑에 하얀색 방울이 달려 있어요. 어. 그래서 투이 새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방울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여자분들이 하얀 그 솜방망이처럼 생긴 것을 줄에 달아서 온전히 자기네들의 그 손목만 가지고 그걸 돌리는 그 율동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포이 댄스라고 해서 여자들은 포이 댄스를 하고 남자들은 하카춤. 전쟁 나가기 전에 자신들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그래서 이제 이 나라 그 국가대표 럭비 팀이 시합을 나가면 상대 팀 앞에서 항상 경기 전에 네, 하카를 하죠. 공연을 하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하카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의 그 스포츠 팀들이 이 하카를 모킹을 하거나 자기네들도 그 특히 이제 미국 대학의 그 미식 축구 팀 몇 개 팀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하카를 만들어서 아. 이제 막 보여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세계적인 어떤 특허권까지도 주장하면서 그 세계 각국에서 이런 마오리 하카를 흉내내서 모킹하거나 하면 즉시 반응을 보이고 중재하지 않으면 뭐 특허권에 의거해서 아. 너희들 고발하겠다든지 해서 이제 함부로 그 하카를 사람들이 우스갯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자기들의 문화에 대한 그렇죠. 자부심이 예, 강하네요. 굉장히 강하고 아마 그 여파 때문에 올블랙 그 럭비팀이 세계 최강인지도 모르겠어요. 상대팀은 완전히 멘붕처럼 당하고만 있어야 되니까요. 아, 들어보니까는 한국으로 따지면 수학여행에다가 액티비티 약간 더한 캠프 같은 느낌이네요. 어, 그렇죠. 뭐 네. 한국은 수학여행을 그렇죠. 수학여행을 한 일주일 정도 가는데 구경만 하니까요. 그렇죠. 보통. 네. 얘네들도 일주일 정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민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 캠프들이 이루어지지만요. 네. 국민학교 1학년은 전부 대부분 학교에서 하루 저녁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교실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예,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2학년부터는 학교 근처에 있는 그 어떤 회관을 빌려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이제 캠프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거기에 오고 네. 그렇게 해서 한 3일 정도를 이제 외부에서 생활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부터는 외부에 나가지만 거기서 직접 잠을 잡니다. 2박 3일 동안. 네. 그다음에 이제 5학년 정도 되면 그 어떤 캠프 야영장에 가서 일주일 내내 머물고 주로 이제 여름에 캠프들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바닷가 근처로 가고 네. 산 근처로 가서 뭐 앞세일링이라든지 또는 그 사면이 바다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해양 운동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카누를 타게 하고 카누를 저어서 한 시간 정도 빙 그 주변을 돌아오는 그런 것도, 그다음에 그 물에 뜰 수 있는 그런 통들을 아이들한테 네. 주고 줄을 주고 아이들한테 창의적으로 뜰 수 있는 배를 만든 예, 배를 만들어서 가장 멀리 가는 뭐 시합 같은 것도 하고 상당히 창의적이고 재미있어요. 이 아, 캠프가 재밌겠네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동양에서 온 아이들이 워낙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캠프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엄마랑 떨어져서 나가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아예 캠프를 안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아이들의 어떤 용기와 그런 것을 길러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특별히 그 교육의 한 일환으로 만들어 놓는 건데 동양 학생들은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그렇죠. 각종 핑계를 대고 이제 막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일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매년 그 크로스컨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달리는. 예, 먼거리 달리기가... 달리기 그 그게 이제 일종의 신체 단련의 일환으로 모든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운동인데 그날이 되면 그 전날부터 막 온갖 핑계를 대고 아프고 머리가 갑자기 감기가 걸리고 해서 부모님들까지도 막 나서서 아이들이 학교에 안 와도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데 그 전체적인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정말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철저하게 참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그 체육대회도 하루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대회도 하루 있고 그다음에 이 원거리 달리기 대회도 하루 있고 그다음에 캠프가 학년별로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일주일 내내 캠프가 이루어지고요.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9학년이 되면 스키 캠프를 가고 그다음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 그 황태자인 그 영국 여왕의 남편이신 필립 공의 이름을 따서 그 듀크 오브 에딘버러라고 하는 네. 그 캠프를 마스터화시키는 그래서 그 브론즈 그 메달 그다음에 실버 메달, 골드 메달, 다이아몬드 메달까지 4단계의 그 캠프 마스터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학년부터 그 동메달 11학년 때 은메달, 13학년 때 아, 12학년 때 금메달, 그다음에 13학년 때 이제 다이아몬드 메달을 이렇게 부여하면서 4년 동안 네. 그 과정을 전부 수료를 하면 캠프 마스터 자격증을 줍니다. 그래서 좋겠다. 본인이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캠프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도 받을 수 있고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서는 이 그 듀크 오브 에딘버러 캠프 마스터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가 학생들의 어떤 그 학생의 뭐 리더십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물론 저희 학교가 캠브리지 과정 자체를 하나의 교과 과정으로 선택해서 하지만 영국에서 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듀크 오브 에딘버러 프로그램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이런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 특별 활동을 아주 전반적으로 다 함으로써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요.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그 봉사활동. 이제 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뭐 어디를 방문해서 청소를 했다든지 뭐 양로원을 방문해서 뭐 누구를 위문했다든지 뭐 그런 것으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채우지만 이 프로그램은 뭐 헌혈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저학년에게 가서 일주일에 그 한 번씩 그 두 시간에 걸쳐서 가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도 전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골드하고 그 다이아몬드까지 가면 거의 2주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그 정한 그 캠프를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2주 내지 4주를. 특히 이제 4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지 같은 곳에 가서 아주 험악한 산 또는 네. 굉장히 먼 거리에 그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정하고 그것을 전부 그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아주 그것을 갖다 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잘 아는 그 제클린 오나시스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 네. 자기 아들을 이제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을 좀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 뉴욕에 가까운 한 섬에다가 아이에게 그 깡통 통조림을 50개 넣어가지고 애를 그냥 거기에 열흘 동안 그냥 떨어뜨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열흘 뒤에 가보니까 애가 그 시리에이션 그 50개 들었던 것도 다 매일매일 계산해서 다 먹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자기가 뭘 했는지를 다 기록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머니로서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아들이 굉장히 잘 성장하겠구나 하는 그것을 미리 내다봤다고 하는데요. 뭐 이것도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어떤 스스로 성취하고 또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혼자서 잘 이렇게 계획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기가 성취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본인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을 그렇죠. 새롭게 네.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인성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가르쳐주는 건데 아무래도 네, 예전에 저희 사람들은 그렇죠. 네. 저희 한국에도 그 신라의 뭐 화랑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심신을 닦고 그 다음에 어떤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화랑오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전반적으로 가리킨 그리고 원래 저희 한국의 교육 이념 자체가 홍익인간 개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나만이 아닌 그 너를 항상 위하고 그렇죠. 예. 그 돌봐주는 그런 개념에 저희들이 조상 때부터 아주 좋은 그런 개념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너무 학습 위주로 오직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면으로만 아이들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서양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정말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과 음악과 여러 가지 이런 기타 활동들이 잘 조화가 돼서 정말로 완벽한 어떤 인성을 갖춘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이 교육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유학을 와서 이런 데를 접한 아이들이 나중에 그 한국에 돌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 느끼는 괴리감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돌아갔다가 견디지 못하고 다시 복귀를 하는 아이들도 많이 봤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여기에서 이런 그 자기가 얻었던 좋은 경험들을 네.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한국에서 더 그 한국의 그런 환경 속에 다시 돌아가지만 자기가 쌓았던 이런 경험들을 정말 잘 살려서 예, 완벽한 어떤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사는 아이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육이라는 개념을 좀 다시 바꿔서 그렇죠. 원래의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예전에 뭐 그 공자님이 어머님께서 그 자식을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또 맹자님께서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네. 이제 뭐 시장에도 갔다가 또 극장에도 갔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맨 마지막에 이제 서당 학교 옆에 가서 결국엔 자기 자식이 공부하는 놀이라든지 이제 서당에 다니는 그런데 이제 취미를 붙여서 하는 것을 보고 과연 그 환경이 네. 그 아이를 얼마나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지를 이제 잘 깨닫는 그런 고사도 있듯이 아마도 저희 나라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그 교육의 여러 가지 많은 폐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렇게 변화되고 정말로 아이들이 학교를 사랑하고 공부하는 것을 정말 즐기고 하나의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자기 한 인간으로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에 정말 잘 준비된 그런 한 훌륭한 개인으로서 교육이 사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한국 교육은 참 나가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지금은 아무래도 학업 위주, 그러니까 학업이라 그러니까 공부 시험 위주로만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다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예. 네, 오늘 더 다른 이야기를 예.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아, 원래는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네, 내용이 드네요. 오늘 네. 이야기해 주실 건 어떤 게 있나요? 예, 오늘은 그 이제 유학을 온 학생들이 현지 학교에 와서 부딪히는 가장 큰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연이어서 네. 몇 번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하거든요. 보통 저는 여기 유학생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네. 어떤 문제들이 그렇게 많나요? 아 우선은 이제 모국어가 우리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현지 도착하자마자 이제 비행장에 도착해서 검색대를 통과해서 나올 때 영어로 이제 뭐 그 세관원이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죠. 너 여기 왜 왔냐? 뭐 하러 왔냐? 그러면 이제 여기 공부하러 왔습니다. 또는 뭐 여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디에 머물 거냐? 어떤 집에 머물 거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거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골치가 아프고 찌끈찌끈하고 야 이거 영어가 정말 힘든데 내가 이걸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그 압박감이 처음부터 이제 그때부터 느껴지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나오면 이제 현지에서 미리 대기하고 계신 뭐 에이전트 분이 나오신다든지 또는 친척 분이 계시면 친척 분이 나오신다든지 또는 친지 분이 계셔서 이제 또는 뭐 부모님의 친구분들이 계셔서 나와서 이제 픽업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대부분 뭐 어떤 학교는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하는 학생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친지분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는 경우나 네. 또는 좀 더 생각이 있는 학생이라면 영어를 빨리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지인의 집에 홈스테이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사실 부모님을 떠나서 10살에서 뭐 15살의 그 청소년들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은 실제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너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러니까 너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이제 많은 그런 그 압박감도 주고, 또 때로는 엄마와 아빠가 헤어져서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역 멀리까지 너 때문에 와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와 같이 여기 지금 와서 살게 됐는데, 네가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빠는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한테 돈을 보내고, 엄마는 모든 그 자유로운 그 한국에서의 생활을 다 포기하고 친구들 다 멀리하고 오로지 너를 위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지내는데 너는 정말 성공해야 돼. 이랬을 때그 아이가 느끼는 것은요, 상당히 부담감이 우선 크죠. 근데 저는 아직 이제 부모가 돼보지 못해서 잘 네.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런 걸 버려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선은 아이에게 어떤 새로운 환경을 제공해 주려면 그 아이가 가장 그 긴장 없이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할수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곤하게 말도 안 통하는 새로운 나라에 짐을 끌고 도착을 했어요. 뭐 어머님하고 같이 뭐 하숙집에 가시든지, 또는 그 친지분의 그 홈스테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전혀 모르는 그 현지인의 집에 홈스테이로 들어갔을 때 상상해 보시면 부모님하고 같이 들어갈 경우가 가장 그래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죠. 그렇죠. 계속 집에서에서 환경이 그대로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것이 있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대부분 다 해결을 해 주실 거고, 대부분 또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가 빨리 영어를 할수 있도록 재빠르게 빨리 영어 과그 교사를 과외 네. 선생님을 마련을 하신다든지, 또는 근처에 있는 학원에 아이를 등록시켜서 아이가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 쳇바퀴 속에서 이제 공부하는 그 습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아이가 빨리 적응하는 그때 도움이 되죠. 네. 그렇지 않고 친지 집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현지인 집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오는 그 정서적인 괴리감은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암만 친척 집이고 부모님의 친구분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부모님이 해주는 것만큼 아무래도 예, 네. 아무래도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제가 본 것, 경험한 것 중에는 심지어 그 어머님의 누이 동생인 그 이모님 집에 이제 네. 들어갔는데 완전히 아이 때문에 그 부모님 사이에 거의 뭐 철천지 원수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자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매일같이 부모님한테 엉뚱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또뭐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갈 준비도 해야 된다, 밥도 열심히 잘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애한테 그 여러 가지, 왜냐하면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남의 아무래도. 애를 내가 받았고 걔가 성공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도 아깝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아이한테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하는데 아이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단지 자기한테 계속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오면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친척 집에 있거나 또는 현지인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많이 본 학생들은 한 불과 3개월, 5, 6주 사이에 몸무게가 5kg에서 10kg까지 늘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음식으로 막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때문에 마구 먹어치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이 나라 음식은 예, 굉장히 서양 음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뭐 치즈라든지 우유라든지 또는 그 고기류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소세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상당히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이크도 많이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식후에는 막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늘 저희들이 그 김치라든지 야채, 생선, 뭐 가끔 이제 뭐 육식도 하지만 그런 어떤 동양적인 특히 한국인의 그 어떤 규칙적인 식단. 예, 식단에서 서양 식단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홈스테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홈스테이 학생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 분들이 하는 홈스테이는 아이에게 과자라든지 뭐 라면이라든지 하는 것을 바구 쌓아놓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꺼리낌 없이 먹게 해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이제 아이가 그 지금까지 집에서 잘 어머님이 준비해 줬던 그런 몸매가 이제 망가지게 됐고 이제 점점 더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고 더 이제 많은 음식을 먹게 되다 보면 한 5, 6개월 정도까지는 자기 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그 한 학기가 끝나면 애가 너무 집을 그리워하고 하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사서 돈이 많이 들지만 아이를 방학 때 한국으로 한 2주 동안 불러들이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면 애가 가보면 아니 너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너 도대체 뭐를 먹길래? 그럼 아이는 자기가 스트레스가 받고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엉뚱한 다른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하고 매일 같이 이제 어떤 요즘은 뭐 카카오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 대화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뭐 스마트폰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너무 쉽게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고향에 대한 향수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그 감소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은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를 항상 물어보기를 원하시고 또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부모님한테 네. 이제 어떤 컴플레인도 하게 되고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일을 막 만들어서 막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은 저희한테 전화해서 저 홈스테이를 좀 빨리 바꿔주라고 얘가 지금 아주 많은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저희가 볼 땐 전혀 아니거든요. 아, 그럼 이제 부모님 입장이 다르네요. 그렇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말을 믿기를 원하고 설사 자기의 친형제나 친자매가 아이를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말에 우선적으로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 간에 어떤 우애가 친척 간에 그렇죠. 우애가 쉽게 깨지고 그 자녀 때문에 어떤 그런 형제 간의 좋은 우애가 상당히 그 상처를 입는 것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시고 나서는 보는 사람마다 내 집에는 머리 달린 짐승은 다시는 들이지 않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개중에 그런 문제를 유발시키는 학생들이 꽤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당해야 되는 어떤 그 스트레스에서 오는 중압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이제 어떤 아이들은 한국에 돌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상황을 아주 악화시켜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드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음식을 안 먹어요. 거식증 상태로 본인의 그 체중 같은 것을 엄청 떨어뜨려서 결국 학교에서 그 카운슬러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얘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되니까 돌아가야 된다 해서 부모님이 이제 강제적으로 그 보낸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살이 빠지는 것보다는 찌우는 상태로 그 변화가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그 모든 과목이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그래도 곧잘 했던 학생들은 한국에서 공부했던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전 과목에 달라붙어서 영어 단어를 전부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데 빠른 아이는 불과 10주 안에 모든 것을 소화하고 그 상위권의 자기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예, 불과 한 학기, 두 학기 만에 아주 최정상의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유수한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마음가짐이네요. 그렇죠. 결국엔 마음가짐이고 영어도 사실은 공부해보면 그렇게 힘든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아이들이 영어 교육을 학교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는 잘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쓰기, 읽기는 전부 잘하거든요. 단지 듣고 말하기만 부족하지 영어의 기본 그램마라든지 그런 것은 현지 아이들보다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보다 훨씬 나아요. 네, 글은 잘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한국에서의 그 기본적인 학습 태도를 그대로 여기에 와서 절반만 여기에 적용을 하면 금세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욕심이 많은 아이들은 상당히 그 자신감을 빨리 회복하고 자기 자리를 금방 찾아가죠.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아이가 공부를 잘하거나 그러면 계속 칭찬해 주시고 자신감은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다 보면 생활이 즐겁죠.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영어도 더 잘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것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한마디라도 더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비교되는 느낌 그런 것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죠. 아, 예. 그럼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저 같은 이제 그 유학생들을 돌보는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한 학기에 최소한 한 번은 아이들하고 면담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 오는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2, 3주 동안 거의 매일 그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고 또 과목 선생님들 또 자기 반 담임 선생님에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가 어떻게 지금 발전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는지들을 계속 이제 모니터하면서 네. 아이에게 필요한 그 조언이라든지 또 서포트 그리고 부모님께도 직접 전화를 해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전화해서 어떤 보충적인 그런 이야기들 해주실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오게 되면 이제 한국에서 어떤 종교 생활을 했던 아이들은 네. 즉시 그 근처에 있는 특히 이제 오클랜드에는 교회라든지 그런 종교 시설이 잘 아주 가깝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같은 고향에서 온 친구들 같은 한국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고 목사님이라든지 또 뭐 스님이라든지 또 신부님 그런 그 교인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이제 마음의 어떤 그 불안감도 덜해지고 또 거기에 가면 상당히 많은 그 정보들을 순식간에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 가면 또 주일에는 간단한 그 한국 음식을 또 맛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이용하면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종교 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흐트러지기 쉬운 그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우선 부모님이 옆에 안 계시고 또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어떤 교육적인 어떤 압박감이라든가 하는 것이 덜하죠. 왜냐하면 당장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시간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처럼 학교가 끝나고 전부 뭐 학원을 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침 9시 시작해서 오후 3시에 학교가 대부분 공립학교들이 끝나기 때문에 시간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숙제를 하거나 복습을 하거나 하는 것은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떤 그런 공부에 대한 압력보다는 자기의 어떤 자신감 또는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풀기 위해서 컴퓨터에 매달린다든지 뭐 전화기에 있는 게임에 매달린다든지 또는 이제 친구를 찾아서 뭐 교회에 가서 갑자기 여러 명의 친구를 만나서 매일마다 네. 월요일은 이 친구 화요일은 저 친구 이런 식으로 막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 친구에게도 그것은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주말에 한두 번 이렇게 나가서 친구를 만나는 건 좋지만 거의 막 매일같이, 예, 매일같이 친구들을 만나서 물론 그 친구는 자기를 한 번만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로서는 뭐 예, 그냥, 나와도 그냥 상관없지만 괜찮은데. 예, 본인은 거의 막 일주일을 내내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양에 와서 또 가장 크게 느끼는 괴리감 중에 하나는 물론 지금은 한국도 많이 개방돼서 이제 그런 문화가 있지만 남녀 간의 어떤 자유로운 교제가 네. 너무 쉽게 보이기 때문에 그 약간 고학년으로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유학으로 온 학생들이 그런 곳에 쉽게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아.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하고 아주 또 남자친구하고 그 어떤 약간은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유교적인 전통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행태들도 이제 많이 볼 수 있고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남들 보는 눈치 같은 건 전혀 상관 않고 막 키스를 해야 된다든지 뭐 서로 주물럭주물럭 거린다든지 하는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제2차 성징이 나타나는 이 사춘기 시기에 네. 그런 곳에 빠져들게 되면 공부에는 아무래도 왜냐하면 유학 생활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역시 좋은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그 부모님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여기에 공부시키러 온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런 데 빠져들면 이제 상당히 걷잡을 수도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해서 덜컥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막 낙태를 하려고 막 애를 쓰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제가 주변에서 듣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그런 상황은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들이 혼숙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발견된 경우는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부모님이 이제 여자아이를 한국으로 급히 불러들여 가시고 또 대만 친구도 그 2주 방학 동안에 홈스테이 아주머니한테는 친척분이 오셔서 여행을 간다고 해놓고 남자친구하고 로토루아로 2주 동안 놀러 간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쪽 남자친구는 차도 있고 꼭 자기 친척처럼 다 그렇게 짠 거죠. 그래서 아. 한국에서 도착한 것처럼 해갖고 공항에 나오게끔 해가지고 공항에서 차를 빌렸다고 하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로토로 가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홈스테이 집에서는 당연히 그 한국에서 오신 그 친척분이 친지분이 네. 데리고 갔다고 생각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그런 것도 있군요. 예, 뭐 요즘 아이들은 상당히 그런 면에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런 것도 상당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쉽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는요. 한국 같으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상당히 그 뭐 아이를 이렇게 처벌을 한다든지 네, 너무 예. 몇 개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상당히 그 인본적인 인간적으로 네. 일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우선 아이가 어떤 심리적인 그 물리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지부터 검사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없으면 아이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담을 해 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아이에게 어떤 잘못을 나무라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열어놓고 이제 아이를 다시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설사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그런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아이에게는 하나의 아주 훌륭한 교훈으로 남아서 평생의 자기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제가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제 총학교 교장 선생님도 18세에 첫 아이를 낳으셨던 미혼모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한번 그 고등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과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학생이 부모님들이 어디 놀러 가셨을 때 집에서 그냥 네. 동거를 한 거예요. 주말에. 네. 그랬는데 덜컥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이제 부모님들은 다 알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알게 됐고 결국 아이를 낙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애하고 여자애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여자애네 집에서 아이를 계속 길러주고 남자애하고 여자아이가 대학교를 나와서 자신들이 어떤 짭을 가지게 되면 그때 아직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결혼을 하게 하겠다 해서 어. 그 여학생은 고3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매일같이 데리고 학교에 공부를 하러 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께서 특별히 자신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것을 사회가 용납을 안 했죠. 하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그 여학생이 워낙 공부도 잘했던 학생이고 가정도 훌륭하고 그 결과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아이들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계속 공부를 시키는 것이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친구들도 와서 아이 우유 먹이거나 하면 같이 막 순번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해서 둘 다 다 같이 그 대학교를 훌륭하게 마치고 지금 결혼을 같이 해서 잘 살고 있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가 그렇죠. 상상하기 힘든 네. 일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은 학교 예. 체면을 뭐 한다고 해가지고 오클랜드 대학을 다닐 때 그 마오리 여학생이 아이를 둘을 데리고 그 학과 시간에 공부하러 오면 교수님께서도 뭐 전혀 그런가 보다 전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다 허락을 하고 아이가 중간에 울고 그러면 오히려 교수님께서 오셔서 아이를 달래고 예 그런 경우도 제가 봤는데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사회가 좀 더 이런 학생들을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얘가 왜 이런 상태에 빠졌는지부터 그리고 어떻게 얘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 사회가 열린 그런 사회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그 유학생들도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죠. 이제 그동안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자기가 숨기지만 않으면 그렇죠. 확실한 케어는 그렇죠. 다 받을 수 네, 있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넘기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특히 이제 동양에서 오시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떤 장애가 있는데 그 입학 원서에 그걸 다 쓰면 학교에서 다 돌봐주거든요. 네. 심지어는 그런 장애를 나라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질적으로 또는 그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다 도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런 장애가 있다는 걸 학교에 얘기하면 학교에서 안 받아줄 것이다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네. 그런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어떤 그 놀림을 당할까봐 부모님들이 너무 거기에 그런 식으로만 자라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것을 감추고 아이를 집어넣으면 아이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학교 측에서는 계속 문의를 하죠. 왜요? 우리가 볼 때는 당신 아이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조사를 한번 받고 와라. 근데도 부모님은 계속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애는 그런 적 없다. 그러다 이제 결국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에 학교 측에서 이제 강제로 그 아이를 보내는 거죠. 그런 그 조사를 받도록. 그러면 이제 받고 오면 당연히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 아이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숨겼으니까. 숨겼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인을 해서 거짓 없이 우리는 다 밝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 삼아서 근데 이제 대부분은 아이를 보고서 후에라도 그런 것을 알게 되면 학교 측에서는 철저하게 그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주고 부모님을 불러다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런 도움을 사회적인 도움을 엄청 받아야 되는데 얘가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도 선생님도 얘를 전부 오해를 하고 쟤는 정말 이상하네 계속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이걸 처음부터 우리한테 알렸으면 아이들도 얘를 돕기 위해서 전부 어떤 특별한 임무들을 맞춰서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얘를 이렇게 도와줘라 얘를 이렇게 도와줘 다 도우미를 제공하거든요. 네. 그때 가서 이제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거죠. 아, 이게 정말 이상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감추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다 터놓고 어젯밤에 제가 얘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런 뭘 보였다고 이제 선생님들이 또 상의해서 그런 것을 더 빨리 애한테 그 나타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학생의 문제이기도 하고 부모님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부닥치는 여러 많은 문제들을 이제 가장 큰 어떤 유학 생활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어떤 새로운 그 상황에 네.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결론을 내리자면 예. 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예. 이제 결국은 이제 도움받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거나 좀 창피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여기고 어떻게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것을 그렇죠. 배우기 위해서 온 거니까는 그걸 당연스럽게 내가 모르는 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는 우리는 이제 항상 그렇죠. 우리 동양적인 사고 방식은 내가 잘못해서 저렇게 못난 애를 낳았다든지 또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자책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서양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는 피조물,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한테 이런 상태로 이 세상에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왜? 너도 똑같이 우리처럼 하느님의 피조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네가 이런 장애가 있지만 오히려 그 장애는 하느님이 너를 통해서 세상에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너를 도와줘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를 보면서 아, 우리는 저렇게 장애가 없구나 하느님한테 감사해야지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그런 교육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상당히 저도 감명을 받고 상당히 정말 인간적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 나라는 좋은 나라구나 하는 것을 가끔 많이 느끼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좀 더 새로운 환경에 맞게끔 자신의 생각도 고쳐야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환경에 아이들이 빨리 적응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유학 생활에서 보여지는 네.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문제점은 예. 다음 시간에 예. 네. 그렇죠. 이야기하도록 하고 예.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Bye. 정말 주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며 우리 기쁨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